불처럼 붉어진 두 눈 그대가 흐르죠. 눈을 감고 그대 온기에 기대 잠들어요. 외로이 서 있는 꿈속에 등대는 길 잃은 나만을 바라봐요. 그대죠. Raise me up, stay there for me. Raise me up, so far away. 그대 내게 있어줘요, 내 곁에, 내 곁에서. 쓸쓸한 바람이 불어오네요. 머나먼 길 걸으며 내 손을 잡아주었죠. 가슴 속 기억들 아픈 추억마저 간절히 당신을 기다리죠. 그대를. Raise me up, stay there for me. Raise me up, so far away. 그대 내게 있어줘요, 내 곁에, 내 곁에서. 모든 상처를 안아줄게요. 내 곁에.